맞춰볼까? 하나의 인정 기준에 맞춰 세븐틴의 스케일을 쳐 아무래도 조금 특이해도 부을 치고 줄을 튕겨 따따라 따따라 따따라 다 상관없지 이게 클래식 or new 땡땡 새로운 조합은 우리 자랑이니까 비트부터 멜로디까지 믹스 매치가 특기니까 미쳐야만 정상이 돼 세상을 바꾸는 우리니까 뜨거운 함성 두 배로 뱉을 순 없고 마치 뛴 것 같을 순 없고 빌라 쉬지 않은 매일 Make it big 끝까지 가보자 마치 뛴 것 같을 순 없고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전 세계 공통을 남기세 작은가 몸이 달라도 상관없는 건 뮤직 음악이 있다면 아주 진한 친구 너와 내가 보는 사이어도 춤출 수 있어 We can mix it up right Sugar and spice Brass sound and guitar 내가 잠에 다 내 이름이 돼 궁지 박지 또한 내 이름인가 이것 또한 나를 위한 소린가 Drum, bass, piano, bass line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 모이나 춤을 춰 노래하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음악은 소리의 숨이니까 위험하지 않아 계속 들이키자 Everybody 귀를 기울여보자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주는 메시지 음정 하나하나 모아보자 춤춰 노래해 이건 네가 내주네 꼬치박치 꼬치박치에 Music blessing 창작해버려 The name 스피커 집을 뚫어 어지럽고 많든 우리 싫어 Try to take a step please no photos look at me yeah. Bounce on me, yeah 느낌은 놀며 보는 날라리 봐 전세계 팬다 LOV Boom, 83인분 pay 충분히 배부른 밀타 백핏 SBT, can't stop it 찍어본 채워라 내 발자취 말론처럼 free throw My team with the free throw 전세계 to keep on 바다 위 Calypso 가리다는 대로 바로 나는 불티 뜨거뜨거 하나도 뽑기 할 수 있으면 우리처럼 해보든지 어림없지 몰라 겁이 나면 뒤로 물러나는 뒤긴 너라 우린 에너지 달러 모두 위기에서 남도 말려 난 날라리 날라다니 겉이 삭제 비해 목 겁이 닿는 내 대답은 콕 어쩌고 저쩌고 또 떠들 썩 해도 해도 늦고 자도 주머니에 속 무소해 8대의 가르만 머리에 딱 데이 넘치는 침을 마이크에 칵퇴 18도 쯤 짝다리 자세 집은 제로 겸손하게 늘어 박수 갈채 My long term free throw My team with the free throw 전세계 to Gimpo 바다 위 Calypso 가리다는 대로 바로 나는 불티 뜨거뜨거 하나도 뽑기 할 수 있으면 우리처럼 해보든지 어림없지 fitness 끄는 것 같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궁금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 내신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내게 혼이만 보인다면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에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지금 생각해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첫사랑의 honeywell 진단받은 믿지 않기로 해 시간은 서가 잊지 않았으면 내 서로가 우리 나는 나를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듯 뜬금없지만 모두 우릴 쳐다봐. 와. 태양을 달리는 마차 계속 달려. Oh. Juicy juicy juicy 통성이 울려 퍼진 다음 spicy I'm feeling 태양을 마음에 다 쏴. I just wanna do this. Juicy juicy I'm so like a charm 세상을 사정없이 달려. 태양을 지낸 자고 밟아 경주와 우여 우리 닭의 fire 뭘 따라가려 해 Drop it like hot, hot, hot. 언제 I'm feeling so hot. 내 눈에 버린 like hot, hot, hot, hot.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언제 I'm feeling so hot. Yeah, I'm running too hot, hot, hot, hot.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아주 뜨겁게. 말 없어 우리 확실해 터질 것만 같아 I can't breathe 뜨거운 심장이 벅찬 신호와 리듬과 your vibe You know what to do Hey you know what to do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언제가 feeling so hot 네 눈에 burning like hot hot hot hot 우리는 drop it like hot Too hot, hot, hot, hot 깊은 숲을 헤치고서 달려 깊은 바다 위에 태양이야 우린 through the fire 한결 다시 넘버 어느새 불이 높이 올라가서 태양이 돼버릴 거야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지간 feeling so hot 이 노래 보는 like hot Too hot, hot, hot, hot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아주 뜨겁게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뜨거워 이 노래 Everybody 대장 Seventeen yeah. 할 말이 많은데 hey. 정리가 잘 안 돼 What you rest away? 나 숨이 재할 것만 같아. 평소엔 안 그러는데 참겠어. Baby, 한번 해이래. 너의 마음속을 달려가는 중인데. Baby, 이제 거의 다 왔어. Goblins, where my Dracula's? This the anthem. Throw your claws up. Stadiums or two, stadiums or hit the jackpot. This a trick or treat or. Whoa, 요즘 봄 pumping 마치 rocking. Whoa, 네가 노는 모을 그 안에 난 crocking. Whoa, 소리 질러. 양팔 이리 저리 회릭 thriller. 사람들은 다 음성 속에 내 등 대체 뭔데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간다고 떠들썩해. Pull up in the all black roster. 지금 나의 삶은 such a pop star. 못 믿겠어 놀러 와봐 concert. 모두 널 부르잖아 monster. 쓰고 나서 bounce gangster. Party like a rockstar. Every day 싶으대 아 차차 내 폼을 대고 찍고 부산 가는 좀비. 고개를 숙여 bounce down 밤낮 없이 정신없이 널 이렇게 만든 범인. 찾아봐도 이미 난 떠나고 없어 거기.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해. 너들 대체 뭔데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간다고 떠들썩해. Pull up in the all black roster. 지금 나의 삶은 such a pop star. 못 믿겠음 놀러 와봐 concert. 모두 나 부르잖아 monster.

때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더 해도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 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me. 결국 내 손에 잡을 거야. 가서 know that you've been dreaming. 아직 처음 그게 déjà vu. 지금부터는 널 만나 인터뷰. 내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두운 모습까지 다. Come, come into my world. Knock knock knock on heaven's door. Whipped cream 구운 손끝으로 straw. 내 all star 밑에 뒷꿈 날아 sunset. 너 빠른 I'ma take it slow. 슬픔이 없는 곳에서 이대로 춤을 춰. 박자에 맞춰 박수. 넌 영원을 내게 줘. 기쁨의 맛을 더 영원의 영원을 더.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me. 결국 내 손을 잡을 거야. 'Cause I know that you've been dreaming. 마치 처음 그게 déjà vu. 지금 널 만나 인터뷰. 네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두운 모습까지 더. Come, come into my world. 이대로 우리 맘을 열어. 너에게는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줘. 날 손을 놓지 않을게. Trust in me. Baby I can see you. 마치 처음 그게 déjà vu. 지금부터는 널 만나 인터뷰. 내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떤 모습까지 더. Baby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 I know. Tell me now, I k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 덜컥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m yours. 밖은 여전히 추워. 시린 코끝은도 우리를 멀리서도 다가서게 하는 추억. 내 맘에 구멍 나면 두 손으로 막아주면 돼. 빈 손이라도 내밀어줘. 내가 채울게. Tell me now,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넌 이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지고 있어 널 겁겁이 나는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 기댈 틈이 없어 내 속은 너를 위해 비어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나는 이렇게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마음이 부서지지 매일 무섭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있을 곳 너는 나에게 있을 곳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home Now we gen to gen now, it's time to dance now, hey. Been touring zones now, haven't you heard now? Stadium tours now, hey. That took a pen now, but jump, jump, piercing, yes, I can now, hey. Boy, bad, make it bands, shipping your jet sense, he got my bang now, hey. I got the fire, tunnel up higher. I don't retire, my mission attire, oh. I got the fire, tunnel up higher. I don't retire. I got the fire, oh! Fire, fire, fire, fire.